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하면서 크게 살리라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 손을 맞잡고 크게